애곡의 마음 선율에 담아 통일 저곡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첫 순서로 가요 죽어도 흉룡신념 버리지 말자 이 노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리지송 작사 우종이 작곡인 이 노래는 주체 백사 2015년에 창작됐습니다. 가요는 혁명의 길이 그 어떤 시련과 난관이 부닥쳐도 설사 목숨은 버려도 수령이 안겨준 정치적 생명은 버릴 수 없다는 혁명가의 투철한 양심과 의리를 감명 깊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심장이 고동치는 한 일편단심 수령을 따라 송수로운 혁명의 먼 길을 끝까지 가려는 불타는 맹세와 절대불변의 의지를 격조 높이 구가하고 있습니다. 가요에서는 제목에서 볼 수 있는 바 같이 죽어도 흉룡신념 버리지 말자는 눈 속에 묻힌데도 푸른빛을 잃지 않는 소나무에 부서져 가루돼도 흰빛을 잃지 않는 백옥에 열백번 불에 타도 고둠을 잃지 않는 참대에 비유하여 참된 흉룡가는 한 생을 어떻게 빛내어야 하는가를 시적 표현 속에 심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노래는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김종은 동지의 둘이의 일심단결된 천만 군민의 심장마다에 애국의 피, 신념의 피를 더욱 세차게 꾸려주며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하고 고립압살 책동을 짚으시고 기어이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일도 세우고야 말 불타는 교리를 가다듬게 하는 시대의 명곡으로 높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숨습으로 흉룡의 길 끝까지 가리라 붉은 길 우러러 우리 심장 스스로 택한 인생 죽어도 흉룡신념 버리지 말자 죽어도 흉룡신념 버리지 말자 눈 속에 묻힌 대도 푸른 빛 잃지 않는 소나무 소나무처럼 키워준 품 아뜨는 양심도 우리도 순간도 변심을 모르는 신념으로 빛나더라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부서져 가루돼도 흰 빛을 잃지 않는 애곡처럼 생명 신념 버리지 말자. 열백번 불에 타도 거듭을 잃지 않는 참대 참대처럼. 다음은 가요 나가자 저소나 병진 앞으로, 이 노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윤두근 작사, 전곤 작곡인 이 노래는 주체 백이 2013년에 창작된 가요입니다. 가요는 경려는 최고 용도자 김종은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 전원에서 제시하신 핵무력 건설과 경제 건설을 평진시킬 때 대한 혁명 노선을 힘있고 진취적인 시음악적 형상으로 반영한 선건시대의 정책 가요입니다. 노래의 가사는 간결하고 함축된 시어들로 우리가 나갈 길은 위대한 당이 가리킨 오직 한 길, 핵무력 건설과 경제 건설을 병진시키는 길뿐이며 이 길에 우리의 운명도 창창한 앞날도 있다는 사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노래의 가사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손권조선의 영원한 태양으로 우르러 모시고 경려는 김정은 원수님의 용도 따라 백두산 대국의 위용을 높이 떨쳐가는 역사적 전환기에 제시된 당의 평진 노선은 제국주의자들과의 항시적인 정치 군사적 대결 상태에서 조국과 혁명을 포위하고 전반적 사회주의 건설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 혁명의 현실태로부터 출발한 가장 정당하고 혁명적인 노선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체 군대와 인민이 필승의 신심과 세계를 딛고를 담대한 배짱을 간직하고 당의 병진 노선 관철을 위한 투쟁에 한 사람같이 똘쳐 나설 것을 힘있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가사의 내용은 힘과 기백이 넘쳐 흐르는 밝고 진취적인 선율 형상에 의해서 보다 큰 감화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구성된 선율은 리네림 대조에서 4분의 4박자에 기초하여 약간 빠른 속도로 흐르면서 단순하면서도 졸도가 있고 격정이 높지는 음진행으로 노선의 정당성과 승리의 필연성을 확신하는 천만 고민의 앙양된 감정세계를 훌륭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노래는 경야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영도 따라 나아가는 천만 국민의 가슴마당에 필승의 신념과 선권조선의 앞날에 대한 낙관을 안겨주며 힘있게 울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음악 감상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